no, 내가 잘안 되길 바랐니? 대답은 no, 안 된다. 나 지키려야 할게 더욱 많아. 이모 내 안에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계속 가서 새로운 도전을 보여. 오, 새로운 나, 새로운 자신감, 새로운 creatures in my mind. Yeah. R.E.O.Z. 2015년쯤에 랩 쓰는 나 two is later. 성장의 티 보는 사람마다 쏟아지는 박수가 채가 새로. 가끔 보이는 포기는 나가도 나가고 일어 나 껍질을 부셔. Hey, J1 내가 너를 부질러. 나도 넌 계속 왜 가지고 더 세져. Yeah. 음은 들겠지 들어봐 앨범. 스물 전에 백파는 최고 될 거야. 오늘 조만 네이버스 마투씨가 버전인 J1. 가도 가도 잘 안 되긴 커녕 더 세져 센척 가네 for real. 가져 가져 자 가져 뜨면 뭐 사라지지 않고 더 세. 날 알고 싶다면 다 열어고 마. 좀 더 깊이 듣고 싶다면 더 들어봐. 깎아내려고 가봤자 마투씨가 바바바부 에이 사라지지 않아. 날 알고 싶다면 다 열어고 마. 좀 더 깊이 듣고 싶다면 더 들어봐. 깎아내려고 까봤자 마트로시카 접어두길 바래 사라지지 않아. Yeah. 대부시카 부시카 나에 대한 찾아봐봐. 하나씩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 끝은 없을 거야. 부시카 부시카 너처럼 흥미로운 내 삶은 조금 다를 거야. 날 가도 가도 난 영원할 거야. Yeah, 미안하다 내가 첫 번째 순서라서. 내가 지킬 거야 너가 뭐래도 나는 버텨. 근데 까봐도 걱정 안 해 내 팀이라서. 딱히 상관없어 cause everyone knows I'm the boss. I'm a protect all my ninjas. Do it for the squad, do it for the team. 마트로시카 가는 것처럼 내 음악도 새로워 하나하나씩. 좀만 더 지켜봐줘 음악으로 마음을 열어줄 테니까. 볼수록 작아져도 걱정하지 마 디테일은 풍부하다. 말하고 싶다면 다 열어가 음악. 좀 더 깊이 듣고 싶다면 더 줘봐. 깎아내려고 까봤자 마초시카 접어두길 바래 사라지지 않아. 날 알고 싶다면 다 열어고 음악. 좀 더 깊이 듣고 싶다면 더 들어봐. 깎아내려고 까봤자 마트로시카 바바바부 에이 사라지지 않아. 마트로시카 내 속이 궁금하다니까. 까보던지 알았어요 니가 뭔데라는 말은 집어치울 테니까. 이건 명심하게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 가려는 것만 접어. 빛을 향해 접어드는 이 문업에 나에 대한 변한 호기심의 결과는 놀라 어버 뽑어 뽑어 떼네 홍적되던 때는 지난 지금 수면 위 여유 있는 배들과의 배를 승리 아닌 패배도 내 반향은 젠틀. 학기 학교 학교일 때 선보였던 어린 시절 할 때마다 당당해서 뭐가 꿀리겠어. 꿈을 향한 자신은 언제나 넘쳐도 확신이 될 때까지 피땀 흘리겠어. 약간 내려 번악해봤자 상관없고 늘어가는 나의 실력과 비례하게 늘어가며 쌓여가는 작업물들만 남아 헛수고에 시기 질듯 참아. 수술 불러 목표물은 풍년인가 봐. 내가 맺은 날찬 열매들은 그 속이 꽉 차. 매번 손해보단 이득을 봐 수확을 멈추지 않아.